쑥스러웠던 마음 너라는 의미가 내겐 더 중요한 걸 생각보다 더 멀리 너를 찾아왔나 봐 나에게 남겨진 네 눈빛을 이제 내가 더 기다려 너의 이야기를 세어볼 수 없는 시간들 꺼내볼 수 없던 마음들 어느 것 하나조차도 네가 없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걸 마지막 조각이 너라는 걸 나 너랑 놀러 가고 싶어 남겨졌나봐 이제야 깨달아 그 의미를 이제 내가 더 기다려 너의 이야기를 세어볼 수 없는 시간들 꺼내볼 수 없던 말